출산 준비부터 육아, 교육까지 미베 베이비 엑스포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엄마와 아기를 위한 다양한 신제품과 정보가 소개되는 미베 베이비 엑스포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검색창에 베이비 엑스포 미래 전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최대한 뒷바라지를 하고 자식은 나중에 성공을 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관계가 갈수록 깨지고 있죠. 실제로 부모가 직접 노후에도 본인 생활비를 본인이 해결하는 비율은 지난 2008년에 46.6%였는데 2014년에는 50.2%로 이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부모의 생활비를 자녀가 제공하는 비율은 2008년에 52.9%에서 2014년에는 49.5%로 역시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에 이 자식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요즘엔 연금이죠. 잘 관리한 연금, 열 자식 안 부럽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빈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노후에 받는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 대체율은 두 차례 연금 개혁을 거치면서 60%로 떨어졌고요. 2028년에는 40%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가 권고하는 수준의 절반에 불과한데 자식들도 점점 돈을 안 주고 나라에서 돈은 주는 돈도 점점 줄어들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하나는 바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특집 은퇴 준비를 위한 연금 사용 설명서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개인연금 편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전문가와 함께 개인들이 알아서 가입하는 이런 상품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매일매일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탈취 전문기업 센텍포토존, 합리주의 감성 캠핑 브랜드 카즈미,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 연금 특집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어제와 그저께 다뤘던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은 개인들이 알아서 가입하고 알아서 대비할 수 있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각각의 장단점은 뭔지 희망재무설계의 송승용 이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송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노후가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대비해서 뭘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네. 뭘 좀 해야 되겠나 그러면 저 전문가들은 연금 상품 하나 가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네. 대개 그동안에는 우리가 노후 대비라고 하면 적금 내지는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한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연금이라고 붙은 상품이 정확히 뭡니까? 이게 적금하고는 뭐가 달라요? 뭐 적금은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그 만기 때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나 수익을 이제 같이 한꺼번에 찾습니다. 적금 탄다고 하죠. 네, 펀드도 예. 역시 마찬가지로 부분 환매 기능이 있지만 이제 찾는데 예. 그 연금이라는 상품이 붙은 거는 이제 그 일정한 연금 개시 시점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매월 발생하던 매년 발생하던 걸 선택할 수 있지만 예. 그런 차이가 가장 있다고 보시는 게 그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장기 상품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예. 그 일반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 세금이 발생하지만 예.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노후 그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예. 그 과세를 유보해 주거나 아니면 예. 일정 기간이 넘으면 그 비과세해 준 거나 이런 이제 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금하고 붙는 건 똑같은데 받을 때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눠서 매월 나눠서 조금씩 받는다. 한꺼번에 네. 목돈으로 타는 개념은 없다. 네. 노후 월급 통장을 새로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자나 배당 수익에서 떼는 세금을 정부가 10년 이상 부었으면 면제해 준다. 면제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네. 세액공제라든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연금 받을 때 일정의 세율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 적금하고 크게 차이는 아니지만 또 꽤 차이가 있기는 하네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연금 상품 중에 난 뭘 좀 가입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일 텐데 혹시 조금씩 저축할 여윳돈이 있다면 네네. 그러면 은행 가서 예를 들면 나 연금 하나 주세요 하면 주는 건 아닐 거고 예를 들면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단지 이제 연금 받을 때 세금 내는 상품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세액공제는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받는 보험 상품들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은 그 급여 생활자들이나 뭐 자영업자들 포함해서 연말 정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상품이 그 연금 저축 상품 또 연금 저축 계좌라고 부르는 상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400만 원 한도로 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요건 이제 연금 저축 계좌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보험회사가 운영하느냐 아니면 은행이 운영하느냐 아니면 자산운용사가 하느냐 이렇게 나눠서 그 구분을 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가입하세요라고 하는 게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은행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뭐 네,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저 셀러리맨들은 웬만하면 뭐 많이 한다고 들었고.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걸 가입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노후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퇴직연금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없잖아요. 현재까지는요. 예.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연금저축 계좌가 유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5월 달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네. 연금저축 계좌에서 낸 돈들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꼭 그 급여 생활자가 아니더라도 네. 그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영업자들도 이걸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네요. 5월 달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데 설명해 주셨던 대로 네네. 세금을 더 깎아주기는 어려울 테니까 나라에서 네네. 4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여기다 부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부을 때의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400만 원은 연간 400만 원은 내가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붓는 돈인데 네. 그거 말고 내가 노후를 위해서 좀 더 뭐 저축을 하거나 연금 상품을 가입하려고 하면 네. 어디 다른 걸 하나 더 가입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 통장 기왕 있으니 여기에다가 뭐 1년에 500만 원이건 600만 원이건 부으면 차라리 그게 좀 낫습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장단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연금 수령이 굉장히 많거나 자산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세금 부담이 있는 분들은 뭐 비과세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근로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처럼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네. 여기다가 추가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만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넣어야 되지만 네. 총 넣을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이거든요. 연금저축 계좌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00만 원 넘어서라도 난 노후 준비를 더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여유되는 대로 여기다 넣을 수 있어도 예.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그 연금 그 중도 인출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을 초과해서 넣은 돈은 네. 중도로 자기가 필요했을 경우에 이제 뺄 수가 있거든요. 단지 주의하실 점은 그때 원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16.5%의 세금을 부과당하긴 하지만 네. 뭐 그걸로 분리과세로 종결이 되니까 그래도 뭐 연금으로 사용하시든 아니면 중간에 혹시라도 돈이 필요해서 그거는 자유롭게 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노후 준비해서 더 넣으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돈 필요해서 뺄 때 내야 하는 이익의 16.5% 네네. 이 추가 부금은 네. 다른 금융상품에 넣었으면 중간에 뺄 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슨 혜택을 받으니까 그 혜택 토해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약간 다르다고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노후 대비 상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라든지 그 예금에 그서 내가 이제 받는 수익이나 배당 소득이 있으면 이자나 그 15.4% 이제 소득세를 내잖아요. 이자 소득세 내죠. 네, 요건 이제 원래 연금 대비용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소득세를 내는데 이자 소득세는 평소에 안 물고 안 물다가 계속 쌓아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사실은 16.5% 기타 소득세라는 걸 만약에 중도인처럼 내는데 이건 사실은 그때 뺄 때까지는 뺄지 안 뺄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는 세금이 계속 이연이 되기 때문에 세금 낼 돈으로 계속 굴려 갔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노후에 쓴다고 해서 우리는 세금 안 물리고 있었는데 중간에 인출했으면 그럼 그 저 내라 이제 이런 뜻이군요. 이자 소득세보다 조금 더 내라 이런. 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는 세액 공제 받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내가 만약에 중도에 인출하게 되면 페널티가 커요. 무슨 말이냐면 원금 이자 합친 금액의 16.5%라는 많은 금액을 떼지만 그건 연말정산에서 혜택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더 내라 이런 뜻이죠. 거의 다 돌려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추가로 내는 돈 400만 원 이상을 내는 돈은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고 그 수익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이런 16.5%의 세금을 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붙는 거 말고 나 그럼 새로운 상품 하나 연금 상품으로 가입하려는다. 네네. 라고 하면 여기에 붙는 것보다 그게 못한 건 뭘까요? 즉 새로운 거 가입 안 하고 기왕 있는 거에 부을 때 장점이 혹시 있어요? 여기다가 연금 가입에 넣었을 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계속 이제 세금이 유예가 되니까 이제 원금을 계속 불려나가서 수익이 이제 내가 계속 자산을 축적할 때 노후 자금 축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다른 연금 상품 가입하면 중간 중간 막 세금도 떼요? 연금저축 자체는 이제 원래 중간에 만기 때까지 가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비과세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되는 상품은 이제 중간에 해약하면 당연히 이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계속 유지하면 이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수익에 대해서는 그거랑 비교를 하면 이제 그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이 상품에 더 넣어서 뭐 더 불이익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또 오히려 그냥 내가 연금 받을 때까지 이자에 대한 스트레스, 세금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계속 원금이 불어나가니까 오히려 원금이 불려나가는 속도는 더 빠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상품 있는 분들은 뭐 여유 자금 있을 때마다 그럼 넣어놓는 게 나쁘지 않겠네요. 네, 단지 이제 아무래도 적금에 특별하게 가입하거나 이럴 계획 아니라면 노후 자금 용으로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그럼 연금 상품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좀 들어보죠. 여러 가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야 그중에 선택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지금 연금저축 계좌 상품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세액공제 400만 원 연간 받을 수 있는 거. 요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서 요걸 제가 부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험사에서 가입을 하고 운영을 하는 연금저축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은행에서 그 운영을 하는 연금저축 신탁 있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영을 하는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똑같이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그 세액공제를 받지만 단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연금저축보험은 아시다시피 보험 상품이니까 공시율로 이제 안정되게 분리된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이제 비용. 초기에 좀 비용을 뗀다는 세액이 비용을 뗀다는 단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신탁도 역시 대부분은 주식 편입 비율이 10% 이하로 늘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안정적으로 채권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신탁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데 요건 이제 특이하게 신탁이긴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원금 보장이 되긴 한데 단점은 역시 안전하긴 하지만 운용 수익률이 여태까지 이렇게 높지 않았다. 적금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뭐 이렇게 좀 저조하다는 그런 단점은 있고요. 끝으로 이제 연금저축 펀드는 장점 단점이 있는데 굉장히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라는 게 뭐 주식형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형도 있고요. 주식 채권 혼합형도 있고 해외 펀드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펀드를 투자를 해봤고 잘 안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단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제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 펀드에 가입하면 뭐 손실도 볼 수 있고 또 많이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은행에 가입하는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품과 보험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은 결국은 그냥 적금처럼 꾸준히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오래오래 조금씩. 굴릴 거고. 네네. 안정적으로. 그럼 둘 중에는 둘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둘 중에는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또 역시 있는데요. 예. 보험 상품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단점은 좀 비용 부담이 초기에 발생한다라는 점. 반면에 이제 연금 받을 때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확정형으로 네. 내가 55세 이후에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뭐 10년, 20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오래 살 것 같다라고 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수령형을 택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나중에 받을 때? 네. 예. 그런 방법이 있고. 연금 신탁은 역시 비용 부담은 크진 않아요. 펀드보다 오히려 비용이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적립금을 불려나갈 수는 있지만 이제 연금 수령 방법에 있어서는 확정형으로밖에 못 받는다. 확정형이라면 20년 잘라주십시오. 뭐 네, 10년 잘라주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뭐 안정적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네. 연금 수령 방법의 차이가 있고 비용 면에서 초기에 많이 발생하느냐 꾸준히 발생하느냐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비용이 초기에 발생하는 거랑 꾸준히 발생하는 거랑을 네. 나중에 내가 이제 60세 넘어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어떤 게 더 나아요? 그건 사실은 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수익률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네. 사실은 크게 뭐 오히려 꾸준히 계속 세금한테 불려나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불려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익률이나 보험사에서 적용해 준 공시이율 이런 것들이 또 차이가 있기 보험사 때문에. 보험사 공시이율과 은행 신탁상품에서 붙여주는 이자. 그런 또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를 잘 봐야 된다. 네. 그게 어느 게 좋다라고 제가 딱 단정져서. 높기는 보험회사 꽤 높기는 높죠. 초기에 비용은 높습니다. 많이 떼고. 네. 그래서 만약에 신탁이 운영이 저조하다고 하면 공시율이 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굴릴 거냐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희망세무설계 송승용 이사와 함께 개인들이 알아서 가입하고 알아서 대비하는 개인연금 상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는 상품, 나라에서 권하는 상품 말고 네네. 세액공제는 안 되는 그러나 내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보험사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사도 이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상품이 있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형으로 운영하는 게 이제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연금저축은 아까 말씀드린 세액공제가 되는 거지만 저축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연금보험 또는 이제 변액연금보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그 연금 상품인데 이 상품은 세액공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네. 10년 이상 그 유지를 하면 그 발생한 수익이나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떼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상품이 보험사에밖에 없기 때문에 예. 10년 이상 계속 부을 수 있는 상품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보험 상품은 이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네. 주게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까지는 이제 보험 상품이 나머지는 이제 비과세 상품은 보험사 상품밖에 아직은 없다. 네. 예. 연금보험을 붙다가 이제 받을 때가 되면 네. 어떻게 받는 게 좋아요? 즉 그 확정형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이걸 그냥 종신형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네. 이런 식의 질문이 이제 보험사에서 날라올 텐데. 네, 네. 일견 생각하기에는 나는 굉장히 오래 살 것 같다. 네네. 그러면 종신형으로 주쇼 하는 게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네네. 너 대개 몇 년까지 살 수 있으면 종신형이 유리하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보험사에서 그 평균 수명하고 다른 예. 경험 생명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험사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에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경험 네. 생명표의 그 수명 평균 수명이 우리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일반 수명보다는 분명히 높거든요. 더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지금 뭐 81, 2세다라고 하면 보험사 경험 생명표에 의한 평균 수명은 더 높은 거죠. 보험회사는 한 90세 정도 살 걸로 예상하고 내 연금을 잘라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년 보증형, 30년 보증형, 100세 보증형 이런 이제 최소한 내가 일찍 죽더라도 네. 최소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정해놓고 종신형으로 받는 방법 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뭐 크게 옛날보다는 알겠습니다. 많이 위험이 줄었습니다. 자, 오늘은 연금 상품들 보통 보편적인 종류들 몇 가지 쭉 살펴봤는데 다양한 종류가 많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주식이나 펀드로 굴릴 건지 아니면 예금처럼 안정된 이자 소득으로 굴릴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해서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희망재무설계 송승용 이사와 함께 개인들이 알아서 가입하고 알아서 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다양한 연금 상품들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5분에 평소와 같이 다른 다양한 경제 관련 소식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